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수령님 그리는 마음,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존진 작사 박진국 작곡인 이 노래는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도에만 가는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다섯 도시 되는 주체 88 1999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꿈속에서 만나뵈온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한없는 격정과 그리움을 안고 당시 금수산 기념공전으로 달려가는 소정적 주인공의 정서적 심리세계를 통하여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강렬해지는 수령님에 대한 우리민의 다음 없는 존경과 흠모심을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위대한 수령님을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사는 우리 민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꿈의 생활세부를 통하여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꿈속에서나마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소정적 주인공의 감격과 격정, 그러하여 도에만 지는 그리움의 감정세계를 졸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리듬 구조를 가지고 흐르는 노래는 짙은 서정과 그리움으로 충만된 선율 형상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도에만 가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민의 졸졸한 그리움의 감정을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가요 수령님 그리는 마음은 이 땅 위에 영원할 수령님의 흉령 역사와 더불어 끝없이 올려갈 것입니다. 깊은 꿈속에서 수령님 만나뵙고 너무 깊어 품이 안겨 울었습니다. 사무치 그의 모습 배웠습니다. 많은 일 하였다고 주시며 공장일도 농사일도 물었습니다. 장군님 모시었던 발전소일도 우리 함께 나가보자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명익 작사, 리정호 작곡인 이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고 다섯 돌세 즈마유 주체 88, 1999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우리 민의 절절한 그리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 생은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졸세의 위인의 한평생이며 인민의 행복을 지켜주시고 갖고 오신 한평생임을 철학적으로 훌륭히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보이 수령님의 자유로운 영상이 오려오는 백도의 흰눈과 연백의 들길을 뜨겁게 되새기며 빈토의 조국을 일도 세우시고 이 땅에 무궁할 내일을 마련해 주신 인민의 자유로운 오보이의 한평생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마음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시적 정서는 졸졸하면서도 민족적 정서가 짙은 선율 형상에 의해서 감동 깊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느린 안단장단에 기초하고 있는 선율은 부드럽고 류창하게 흐르면서 아름답게 장식되는 민요적인 굴림들을 중중하게 이용함으로써 민족적 색채를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위만 가는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무치는 그리움을 뜨겁게 노래하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 조국 강산에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